표정 미워할래도 내 맘은 너를 보내지 못했어. 시간이 모두 잊게 한단 말 그 말조차 내겐 아픔이 되어 너를 잊지 못했어. 내 맘에 가득 피었던 꽃잎